강의 실부들 아래 노래춤을 펼쳐볼까. 전하절경 우리 평양 휴식도도 많고 많아 그대로 먼저 갈까 그대로 먼저 갈까 대성산에 유희장 갈까 저 하늘에 관송차 타고 웃음꽃을 날려볼까 전하절경 우리 평양 유원지도 많고 많아 그대로 먼저 갈까 그대로 먼저 갈까 그대로 먼저 갈까